하늘 위로 파도 치는 참 시원한 바람 어제는 몰랐던 또 다른 기억 속으로 멀어져 버린 추억의 끝에 매달리는 미련도 더 돌아보지 말고 떠나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시 노래를 불러 귀가 멍해지도 눈부시게 밝은